사랑하다 떠난 그님의 고개. 이별 없는 사랑인 줄 착각이었나. 혼자만의 생각이었나. 바람 부는 이 고개는 내 마음 알까. 돌아보니 그대가 없는 바람의 고개. 바람이 나를 나를 숨겨주네. 내 마음을 씻겨주네. 다시 사랑 따윈 믿지 말라고. 바람 부는 이 고개는 내 마음 알까. 돌아보니 그대가 없는 바람의 고개. 바람이 나를 나를 숨겨주네. 내 마음을 씻겨주네. 바람이 내게 말을 하네. 두 번 다시 사랑 따윈 믿지 말라고. 바람이 나를 나를 숨겨주네. 내 마음을 씻겨주네. 바람이 내게 말을 하네. 두 번 다시 사랑 따윈 믿지 말라고. 두 번 다시 사랑 따윈.